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고난주간에 평화로운 가운데 이처럼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목회적 교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개척을 해서 세운 그 교회였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노심초사하며 많이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전도사쯤 되는 사람을 이제 자기네들의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왔는데 그만 와서 사도 바울을 돌아보다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를 인하여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쓰는 편지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디모데보다 사실은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볼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 애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는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회심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섬기고 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내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만큼 너희에 대해서 진실하게 사랑으로 생각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일을 구하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조금씩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다 섬기고 있거나 최소한 섬긴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섬기고 있는 중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동기가 되어서 혹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혹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서 비롯되는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던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명이 우리에 의해서 계승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계승해 주실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 디모데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 주님의 일을 크든 작든 섬기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저희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디모데가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 처음 나온 생각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 마음 속에도 디모데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아 설교 잘하는 사람, 아 똑똑한 사람, 아 유능한 사람, 아 공부 많이 한 사람, 아 돈 많은 사람. 그런 게 떠오른 게 아니라 디모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그 연단의 사람, 그 연단의 사람. 이 떠올랐던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멀리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신앙이었고 또 그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은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은 신앙이었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할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던 것인데 내게도 그것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섞이지 않은 믿음, 꾸며내지 않은 진실한 믿음이 이 디모데의 특징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육신적으로 매우 약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근심을 주던 육체적으로 연약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고난을 많이 받은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진실한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단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고 싶을 때까지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견디고 싶을 때까지 견디는 것은 연단이 아닙니다. 연단은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싫을 때, 이젠 더 이상 견디기 싫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밖에 없을 때에 다가오는 것.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고 싶을 때까지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건 그냥 고생이지 연단은 아니에요. 연단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밀려오는 그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이 연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은 산소 용접하는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커다란 통에다가 카바이트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으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부글부글부글 끓으면서 거기에서 산소가 나옵니다. 그 가스에다가 불을 붙여서 쉬익 하면서 불꽃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쇠에다가 대요. 그러면 그 차가운 쇠에다가 그거를 대봐야 기별도 안 오죠. 한참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 쇠의 어떤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래도 계속 되고 있으면 이번에는 벌겋게 다룬 게 싹 빨간 색으로 변해요. 그래도 계속 붙이고 있으면 그 벌겋은 벌겋게 달아오던 그 부분 중에 불꽃을 직접 받는 그분이 거의 하얀 빛을 내면서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이상하게 그 쇠의 표면이 흐물흐물흐물하면서 거기에서 쇳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구멍도 뚫어지고 그 다음에 길게 지나가면 쇳덩어리도 잘라지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공작조가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참고 싶을 때까지만 참는 것은 그 불을 씩 하고 한번 붙이고 그냥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뭐 불 달아서 그냥 시커먼 거 내버려 둔 거나 한번 뻘겋게 달갔다가 내버려 둔 거나 모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죠. 모양이 변하려면 그게 녹아서 흘러내릴 때까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쇠가 되는 거죠. 그 잘라지는 거죠. 모양이 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이 연단은 극심한 자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은 고통받기 싫어요. 인간도 그 생명이 있는 자연적인 피조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고통을 받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육체의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과 정신의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 곧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환한 힘과 에너지를 요하는 거예요. 환한 힘과 에너지를 요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가해지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이 고통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의 자리가 있죠. 그리고 혹은 있었죠. 그죠? 배가 고파서 떠난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떠난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죽이겠다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죽을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매맞아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럼 거기서 왜 떠나냐? 간단해요. 정신과 마음이 고통을 받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때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힘드니까 간단한 거죠. 힘드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내게 세워주신 그 사명은 나에게 어떻게 되든지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는 영혼과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든지 난 싫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 속에 사도 바울이 찾아볼 수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배짱이 맞을 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고난과 슬픔이 쉴 새 없이 밀려오고 마음과 정신이 압박을 받으며 끝없이 고통을 당하지만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할 때 그것을 견디게 하는 그것을 견디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자신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그래서 가정을 버려. 그래서 자식도 버려. 그래서 교회도 버려. 그래서 친구도 버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중요한 의무도 버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덜 고통받고 편안한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면서 매 순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의 일생은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버린 삶이에요. 전체적인 인생을 살고 나면 끊임없이 갈 짓자로 휘면서 걸어온 인생의 길이지 거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쓸 수가 없는 것이요. 쓸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어린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언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통이 크고 담대하며 카리스마적인 영향력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았으니까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아마 그런 샌님 같은 목회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큰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과 거짓 그리고 불순한 것이 섞인 믿음이 아닌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진실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연약한 몸으로 목회사역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디모데의 연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디모데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이 디모데의 연단이었습니다. 아, 젊지만 그 끊임없이 연단을 받은 목회자, 끊임없이 예수의 일을 구하던 그런 목회자, 이것이 사람들에게 떠오르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고통을 많이 받으면 그걸 고생이라고 합니다. 고생. 고생은, 잘 들으세요. 고생은 하면 할수록 인간이 망가집니다. 고생은 하면 할수록 인간이 계속해서 망가집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이 고난은 고생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고생은 자기의 일을 구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당하는 고생이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똑같이 고생하는데 어느 목표를 향하여 가면서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생이에요. 그 목표가 예수일 때, 그 목표가 우리 하나님일 때, 이 고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쪽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이 고생하는 이유가 가는 쪽으로 이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고생하는 이유,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찾아가는 이유가 세상이라면 세상을 닮아가면서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고생을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일 경우에, 고생을 하는 그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일 경우에 그는 하나님과 예수를 닮아 끊임없이 그 고생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데,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는 고생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그렇죠,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 주님의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의 향기를 풍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모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아주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자기의 편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단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모두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모두 고난을 받으면서도 가야 할 인생의 분명한 사명에 항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표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그렇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생할 때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러한 감정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눈물을 씻은 후에는 아주 강철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응?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조금 힘들다고 집어치워버리는 사람들 그게 하다못해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든 교회 마당을 쓰는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거짓 없는 믿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다급해서 부르짖어야 되겠는데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눈물은 나오는데 기도는 안 나오는 적 없었어요? 눈물은 나. 너무 괴로워서. 가슴은 복받쳐. 근데 기도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는 기도가 쉬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 근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그러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마음과 정신에 끊임없는 고통이 와. 때로는 육신적인 박해까지 와. 그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당신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 열어주시죠.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울부짖지 않아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자리는 주님이 내게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만 제 인생의 의미가 있고 다른 곳은 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고통과 시련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거기를 떠나가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물론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떠난 사람의 청산 유수와 같은 기도보다는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신음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귀를 기울이셔. 그 연단이 디모데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의 일을 구하여 주님의 사명을 버렸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이것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 정말 연단이 있습니까? 어렵고 고통이 많을지라도 거기 계세요. 거기가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거기서 고생하는 것은 고난이고 거기를 떠나서 고생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생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헤아리십니다. 누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마음과 정신의 육체의 끊임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려고 애를 썼는지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떠났는지 떠나지 않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그것을 버렸는지 예수님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모자라는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흠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한 인간의 모든 태도, 마음과 정신의 경향을 모두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고생을 하면 눈물이 나오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셔서 제가 여기에 있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여기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미 나는 스스로 여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저렇게 모자라는 사람이고 이렇게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고 이러한 결점과 저런 한계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그때 그 사람의 휴일한 위로는 뭐냐 하면 네가 이 자리에서 당하는 고생이 처음이 아니다. 주님도 너처럼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걸 묵상한. 그래서 마음에 그때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마음 속에 찬송이 나오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내게도 있도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과 동병상린의 고통을 나누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가 없었더라면 여기 예수님이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텐데 내가 예수님께 접붙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구나. 내가 지금 아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이지. 그럴 때 여기에서 신비하게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예수와 합일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면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고생을 할 때 예수의 고난이 스며드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경험이라면 예수 죽음의 경험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와 합의를 경험하면서 그 예수의 예수와 연합된 놀라운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현재적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살아난.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저히 상식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구치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주간에 예수 십자가 많이 묵상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정말 거기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십자가를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가 거기에 그 십자가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 있습니까? 고난의 주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합시다. 얘야, 네가 그렇게 예수 믿고 복받으면서 살았지만 정말 나를 위해 진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오늘 이 시간 네가 나를 위해 진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고난 생각하며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기쁨으로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멸시와 천대를 저희를 위해 당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